가슴이 아파와 숨을 쉴 수 없어 차가워진 너를 만질 수가 없어 아무리 달려 해봐도 또다시 멀어져 가는 너 눈물로 하루를 보내 멍하니 그대 뒷모습만 바라봐 Every day Every day 있던 너 항상 내 가슴 안에 널 가두고만 있었나 봐 yeah. 그때 나란 사람은 바라고만 있었다고 너의 그 입술 사이로 내뱉어낸 말들이 가시가 됐어 막 눈물이 나 yeah. 뒤돌아서 너의 아파와 숨을 쉴 수 없어 차가워진 너를 만질 수가 없어 아무리 달려 해봐도 또다시 멀어져 가는 너 눈물로 하루를 보내 멍하니 그대 뒷모습만 바라봐 Every day Every day 답이 없는 너 사라지는 빛 속에 붙잡으려 했었나 봐 이게 그 시가 됐어 막 눈물이 나 yeah. 뒤돌아서 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와 숨을 쉴 수 없어 차가워진 너를 만질 수가 만 바라봐 Every day 아직도 내 가슴에 그대가 많이 남아서 한참을 울며 지쳐 잠들죠 yeah. 나를 지워가겠지 난 너를 원망하겠지 널 만질 수 없으니까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 없어 차가워진 너를 만질 수가 없어